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부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영혼의 말씀. 이 시간은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헌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오늘 하박국서 네 번째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왜?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답변하시죠. 그것이 1장 후반부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을 들어도 그 답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과정을 통하여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선지자가 듣기에도 매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이었습니다. 여전히 악인에 의해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하나님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께 드린 질문에 답을 기다리는데요. 이 오늘 1절부터 나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 악인에 의해 의인이 징벌받는 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악한 바벨론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던지고 하박국은 높은 성루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성루는 성을 지키기 위한 높은 그런 타워인데요. 적군이 오는가 아주 촉각을 예리하게 세워서 아주 깨어있는 상태에서 민감하게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성루입니다. 오늘 선지자가 그 성루에 올라가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적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기다리고 바라보며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바라보며. 자, 이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것. 왜?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답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 자, 오늘 우리의 삶에도 혼란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많은 얘기들을 듣다 보면 참 혼란할 때가 있어.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하면 혼란스러워요.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이 세상에 모든 삶에 쉬운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묻고 또 그 하나님께 답을 얻는 과정,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2절에 하나님이 그 선지자의 마음을 알아서 답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게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묵시를 판 위에 기록해라는 새기라. 그리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해라. 이 판에 명백히 기록해라. 이 말씀은 이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시는데 판에 새긴다. 우리 식기명 같은 데는 돌에 새겼죠. 그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이유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묵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그것을 모두가 읽게 하라. 자, 그런데 이 묵시의 내용이 3절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이 이야기한 것처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유다의 심판의 때가 끝이 나고 마침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회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때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때, time. 이 때는 하나님이 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때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때를 잘 아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참 기다리는 게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지쳐요. 기다리다가 떠나요. 기다리다가 배교도 해요. 이 기다리는 게 어려워요.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뭐냐?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고요. 기다림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정해진 그 때, 그분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는데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게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다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니, 끝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신앙의 이 즉 신앙의 아주 큰 방해물이 뭐냐? 성급함입니다. 성급함, 조급함. 우리 한국인의 정서 속에 이 조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우리 정서 안에 매우 성급함이 새치기 하는 것. 운전할 때도 막 끼어들기 하는 것. 급행요가 한국에 있잖아요. 총알 택시가 있고 총알 택배가 있고 번개팅이 있고 이 조급증의 문화에서 나온 거죠. 에스컬레이터에서도 걸어가는 거예요. 비행기에 착륙하기가 무섭게 안전벨트를 풀어요. 그러니까 그 스튜디오스들이 항상 하는 일이 빨리 앉으세요, 앉으세요. 뛰어내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가장 빨리 배우는 단어 빨리빨리. 우리 아이들도 부모에게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빨리빨리. 우리는 여행을 해도 잘 못해요. 너무 성급한 거죠. 막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죠. 그 과정은 놓치고 다 왔다 내려라 찍자 김치 가자 이런 문화는 신앙에도 드러나죠. 신앙생활에도 드러나요. 아침에 기도하면 저녁에 응답이 되어야 돼요. 기도를 해도 한 번에 끝장내는 기도를 하는 거죠. 작정하고 금식하는 것도 좋지만 이 안에 조급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3일째 굶었어요? 4일째예요? 5일째예요? 죽는 거 보실 거예요? 단회성 악바리 기도라고 그래요, 그런 걸. 진짜 믿음은 시간을 통하여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급함은 뭘까요? 시간을, 때를 우리가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 할수록 뭐가 돼요? 우리는 수동태가 되는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면 할수록 수동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동태예요. 기도가 뭘까요? 수동태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동, 하나님의 일하심. 왜 우리가 성급하면 안 될까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스텝이 있거든요. 무질서하게 내키는 대로 충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빠른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아이를 빨리 낳고 싶어서 얼굴 빨리 좀 보자. 그래도 만삭이 되어야죠. 때가 참해, 그 말이에요. 때가 참해, 만삭이 되며.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그게 만사 오케이로 여겨지는데, 하나님은 정확한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당신의 계획을 따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은 한꺼번에 알려주시지 않아요.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몫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과 시간 사이의 이 갭, 그것은 믿음으로 메꿔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참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좋다고 그냥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때가 훨씬 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완전하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때의 조정은 인간의 권한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수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선을 이루시되 기다리는 자에게 주신다. 믿음의 행위란 우리의 행동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막 발을 동동 구른다고 빨리 오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때가 되어야 하나님은 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주장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자, 느리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착각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고 정확하신 분이시다. 자, 종말은 옵니다. 그런데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오나니, 정한 때. 자, 여기 종말이라는 말은 바벨론에 대한 유다,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과 함께 유다가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이 그 종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속히라는 말은 결코 늦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여인들이 임신했던 것과 똑같아요. 임신을 했을 때는 너무 답답하고 이게 나올 기미가 없고 배는 불러오는데 답답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는 경험은 안 해봤지만 너무 밋밋하고 기별이 없는 것 같은데 만삭이 되면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 헬라어로 플레루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플레루. 때가 차면 확, 그때는 급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노아 홍수에 대한 예언을 하셨지만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예언이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 일을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폭포수 같은 공창과 모든 것이 터지면서 인류를 심판으로 몰아갈 때는 아무도 그것을 피할 수 없을 만큼 급하게, 신속하게,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안은 천천히 도는 것 같지만 매우 곱게 받는다. 기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냐고 반드시 응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시간의 끝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유다를 향한 묵시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삽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의 소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왜 주님 이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서 오늘 사절에 매우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교만한 사람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은 믿음이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자, 자기를 믿고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을 누구를 가리킬까요? 오늘 바벨론에 대한 언급을 지금 이제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유다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이 바벨론, 거대한 힘을 갖고 있는 이 바벨론. 하박국 선지자가 어찌하여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여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정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행동하고 있지 않는가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의 악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들은 교만하여. 악인은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으셔도 스스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버려둠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로 23절로 28절의 말씀은 꽤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드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자주 나오는 세븐이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버려 두심.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게 자유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그건 저주입니다.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더럽고 부끄러운 일인데 죽으라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모습 거기에는 하나님의 안중에 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끔찍히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내버려 둠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와 법칙을 계속 깨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개념도 너무도 분명하잖아요. 6일을 일하고 7일째 안식하는 것. 일하되 안식하는 것.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고. 근데 이게 법칙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주 만물의 법칙이고 질서인데 이걸 계속 깨고 우리의 탐욕에 의해서 그 모든 안식일의 제도를 깨면 어때요? 죽는 거죠. 지금 바벨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에게 바벨론에 대해서 너 걱정하지 마. 왜 악인을 징벌하지 않느냐고 너무 염려하지 마. 겉으로는 바벨론은 강대국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유다를 침공하고 승리에 도취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하고 그 일이 끝나면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에 이겼다고 교만하였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이라는 거죠. 힘을 가진 자들, 강대국들의 헤게모니에 의해서 모든 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보면 겉으로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억울하게 사형 집행이 되어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철저하게 불법적 재판이 벌어졌어요. 로마의 속국 아래 있던 유다의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를 죽이고 싶어도 그들이 사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의 체제 정복자로 몰아붙여서 로마의 정치법에 의해서 걸리게 만들었고 이들은 로마의 통치자들은 자신들이 지배하던 그 유다 나라의 밀란이 두려워져서 총독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야합을 한 거죠. 로마와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야합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를 보면 철저히 그들은 불법적인 재판들을 강행하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처형을 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악이 승리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최종적 결과는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권력의 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모와 괴략에 이용당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예요. 놀랍게도 악의 최절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의 각축장이죠. 겉으로 보면 힘이 지배하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힘을 가지려고 그래요 모두가. 여러분 세상의 한가운데 가면 전부 다 힘의 논리입니다. 힘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뭐든지 다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힘을 키웁니다. 나라도 힘을 키우려고 하는 것. 그리고 키운 힘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힘을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순간 이미 위험한 거예요. 잠언 18장 12절 말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힘 부러워하지 마세요. 인간은 힘이 없어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넘쳐서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망합니다. 그것은 나라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왕국은 힘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힘을 쌓지 않고 해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끊임없이 힘을 해체한 사건이에요. 힘을 내려놓는 것. 힘을 내려놓으심으로 무장해제하심으로 오히려 승리하신 내려가고 또 내려가심으로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기가 막히게 알아내십니다. 다른 죄보다도 교만함을 아주 잘 찾아내십니다. 왜 하나님이 교만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태도를 취하십니까? 교만이 모든 죄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는 가장 확실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죄는 결국은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아담의 피가 흐르는 오늘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한 만나보시면 어때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교만이 내 마음에 찾아오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교만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왜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편안하게 아주 자유롭게 짓습니다. 교만은 바벨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담의 우세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은 교만할 때입니다. 가장 위험한 죄이면서도 가장 쉽게 빠져버리는 죄가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으로부터 교만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고 언제나 이 교만의 문제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교만한 악인들을 번성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는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요. 그러나 이제 이 사절에서 우리는 답을 얻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서 아주 중요한 계시적 말씀이 여기 나오는 이 구절 4절입니다. 오늘 하박국서에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계시죠.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구절을 사용함으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되었죠. 하박국서 2장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에 신약의 저자들이 이걸 인용합니다. 하박국서의 이 구절을 인용해요. 특별히 히브리서를 한번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뭘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인간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여 놓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 이 신약교회, 이 개혁교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로마 캐톨릭의 그 당시 부패했던 교리적으로 오류를 가졌던 게 뭘까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 인간의 선행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게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게 없다. 인간의 어떤 것도 그 구원을 위해서 보탬이 되고 플러스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없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베푸신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박국서의 주제 중에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박국서의 주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토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예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 없는 사건과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anyway 상관없이 모든 것은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믿음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때로는 실패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문제와 많은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 얻기로 작정된 그 백성을 구원의 길로 마침내 이끌어 내시고야 마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했던 그 백성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게 주권 사상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세상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악인에 의해서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의 상황을 보고 혼란에 빠지지 말고 때로는 내가 의문이 생기고 답이 오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여야 된다. 이 믿음은 추상명상 아닙니다. 비현실적인 언어도 아닙니다.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요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힘이 믿음에 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나의 능력과 열심보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식과 경험과 재주와 모든 배경도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려운 가운데서 찬송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만듭니다. 현실이 충분히 이해되고 나의 계산대로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일어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세상이 불안정하고 복잡하고 문제가 많아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본래 그래요. 우리가 그런 불의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악인은 계속 악을 행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거세어질 것입니다. 죄의 밤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만 보고 분석하면 절망하죠. 질문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왜? 언제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문에 답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현실이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너무 여러분 쉽게 결론을 내지 마십시오. 신자는요 너무 좋다고 막 펄쩍펄쩍 뛸 것도 아니고요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죽는다고 깔깔 소리를 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좋은 일이 났다고 막 펄쩍펄쩍 뛰는데 며칠 아니면요 또 안 좋은 일도 일어나요. 감사한금 낸지 지중은장 중을 감사한금 냈는데 그 다음 주간에는 안 감사한금을 내야 돼요. 안 감사한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좋은다고 하지만 막 죽고 뭐 그냥 모든 걸 끝낼 것 같은데 또 며칠 지나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일어난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 인생에 수 없는 사건과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그 하나하나를 보면 끝내고 싶을 만큼 극한 지점까지 갔었어요. 얼마나 수많은 조각들이 일어납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만 봐도 얼마나 많은 조각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야곱이라는 인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누비 조각처럼, 막 누비 이별의 조각처럼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한 사건이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해될 수 없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도무지 불가능한 것 같고 모든 게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날까지 믿음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그때. 그때를 기다리고 견뎌내는, 시간과 시간 사이에는 견뎌내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그 말이 그건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하면 복잡해집니다. 우리의 수단과 방법에 매달릴수록 더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가장 맞는 구절이 벌써 또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어쩌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소개한 구절이 바로 시편 오늘 46편의 10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고난과 시련의 때, 설명이 안 되는,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 아무리 설명을 요구받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보라.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보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내가 하나님 되심을 온 땅 모든 민족이, 온 세계가 알 수 있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오늘 3절의 말씀이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야 맙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멸하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은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실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 속에 예기치 않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는 순간에 예기치 않는 사건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미궁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쑥 다가오며 내 삶을 한순간에 혼란 속에 빠뜨려요.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들이 우리의 삶에 밀려올 때 우리의 신앙은 파도를 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하죠. 하나님 이러시기에요? 때로는 그 하나님에 대해 분노를 쏟아냅니다. 하나님 당신 맞습니까? 그런 순간이 오면 은혜롭게 평소에 읽었던 성경 구절마저도 가슴에 와 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가 되지 않고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는 순간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찾아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붙들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고 설명되어지지 않는 분명한 답을 들을 수 없는 그 숨막히는 답답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곤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유다가 바벨론에서 침공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고 그 이후에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아요. 내 감정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끌리지 않고 그렇게 은혜롭게 외웠던 말씀 속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의미를 잃어버릴 것 같은 그 순간,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상황 속에 빠져 있어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 이 답답한 상황, 그래서 그 높은 성도에 올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입술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지만,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어떻게 일어날지는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 아무것도 알 수 없지, 알 수 없지만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의해서 유다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왔던 그 길을 계속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모습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과 재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따라 당신의 때에 선하신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지금 나의 이 길을 걸어가는, 묵묵히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그 모습이, 고백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상황은 혼란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겨냥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향하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점점 하박국 선지자의 의식 속에 하나님에 대한 베일이 서서히 거두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때가 되매 그 묵시는 성취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갈 때 상황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삶이 고통에 내몰려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서에 주는 주제는 결국 하나님을 알아감이에요. 그 질문을 오고 가는 질문 속에 하박국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회복되어가는 하박국 선지자를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상황이 혼란한 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안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그분의 손에 의해서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 현실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소화가 되지 않고 때로는 답답하고 힘든 순간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질문에 더 많은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